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우리 여자축구 선수단 성원들의 경기 성과를 축하해서 26일 평양의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령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선수, 감독들과 가족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